저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 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공보가 17일 발표됐습니다. 공보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저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 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북남 해외 실무 회의가 지난 2월 7일과 8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전민족 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남측 준비위원회, 해외측 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전민족 대회 준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무위원회를 내오는 문제가 토의됐으며 북남 해외 실무위원회 위원장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실무위원회를 정식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북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 운영 형식과 방법, 당면 활동 방향과 관련한 문제들이 협의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씩 되는 뜻깊은 올해에 전민족 대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더 높은 교리를 표명하였다.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때에 북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저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 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를 온결의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